2017년 국제선구연맹컵 경기대회 아시아지역 국제선구연맹컵 경기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1일 귀국했습니다.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타이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여자 선수들은 맞다든 뭐든 팀들을 이기고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.